자기야, 만약에 나를 죽여야만 당신이 살 수 있다면 어쩔 거야? 어떻게 당신을 죽여? 그럼 당신이 죽는데? 내가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그럼 날 죽이게? 어느 것을 고를까요? 끔찍한 수수께끼로 독자들을 고뇌하게 하다. 탐정 추리 소설 이니미니 도서출판 북플라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선정한 오늘의 숫자는 2위입니다. 2등. 같은 기능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몇천 원짜리부터 몇십만 원짜리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인 게 바로 화장품인데요. 우리나라 한국산 화장품이 중국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프랑스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중국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산의 점유율은 10%가 채 안 됐었는데 올 들어 7월까지 점유율이 22%를 넘어서서 일본을 3위로 밀어냈고요. 점유율이 31%인 프랑스와의 격차도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뭐 하나 좋은 게 없는 경제 상황에서는 꽤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화장품 산업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별로 큰 산업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2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올해 수출 규모는 5천억 원이 채 안 됩니다. 뭐 아무리 많이 커봐야 GDP의 0.5%에도 못 미칠 거고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사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화장품 산업은 연관 산업이 아주 다양하다는 게 매력적입니다. 성형이라든가 관광 등 다른 산업과 융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텐데 세계의 모든 백화점들이 1층을 화장품 매장으로 가득 채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을 좀 더 더욱 키워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최근 빠르게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 환율 상승의 배경을 좀 알아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전세 살고 있다가 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죠. 재계약할 때 주의할 점이 뭔지 좀 알아보겠고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주가 지수는 미국의 다우 지수와 비교해보면 뭐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던데 왜 그렇게 차이 나는 겁니까? 이런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9월 8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침까지 나온 주요 경제 뉴스들 간추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수입 감소 추세가 하반기까지 그대로 이어지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 세계에서 뉴질랜드와 호주 다음으로 큰 충격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중국의 수입이 7월까지처럼 14.6%가 감소하면 한국의 수출액은 약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가량이 줄어들 거라고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이 16조 원은 우리나라 전체 GDP의 약 1%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삼성전자가 본사 지원 부문 인력을 10% 줄이고 내년 일반 경비도 50% 감축하기로 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되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데 따른 선제 대응이라는 이유입니다. 국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지분 100%를 7조 6,8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MBK는 임직원 전원을 고용승계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구조조정 등을 거쳐서 다시 매물로 등장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층 가운데 72%가 빚을 지고 있고 빚을 진 가구만 놓고 보면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의 75%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열병식 임시 연휴 기간에 휴장했던 중국 상하이 증시가 3거래일 만에 개장했는데 2.5%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 보유자들에게는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오늘 매수분부터 적용됩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노동절을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5년 만에 1200원대까지 진입했고 최근엔 뭐 엔화도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환 전문가인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요즘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 환율 오르는 이유 좀 자세하게 좀 여쭤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달러원 환율이 올랐다는 건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시장에서 달러가 귀해졌다는 뜻인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예, 일단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중국 증시와 또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한국 원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미국 금리 인상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전일 같은 경우는 우리 M&A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진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으로 테스코가 매각 자금을 달러로 바꿔서 본국에 송금하면서 예. 달러 수요도 적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불안하니까 우리나라 원화 팔고 달러로 사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고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 영국계 투자자가 팔고 나갈 때 달러로 바꿔 나갈 테니까 예, 맞습니다. 아, 달러 값이 올라갈 거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요즘 저 주식시장에서 많이 팔고 있는데 주식을 이것도 예.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까? 예, 뭐 당연합니다. 일단 8월 5월 이후에는 하루도 빼지 않고 주식을 팔고 있고요. 또 올해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10조 원 정도 샀었는데 예. 6월 초 이후에 8조 원가량 팔았습니다. 거의 뭐 샀던 것들을 대부분 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처럼 이제 파는 것은 일단 미국 금리 인상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견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반기 인상이 된다는 그런 부담과 특히 중국 경기 부진에 따른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고 이 부분이 환율의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요. 예. 그 주식 판 대금이 이제 원화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로 실제로 외환시장에 가서 달러를 사니까 이 달러 값이 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아마 주식 판 걸로 달러로 다시 바꿔서 자기 나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달러가 오를 테니까 미리 좀 나도 사두자 이런 저 투자 수요 때문에 오르는 겁니까? 두 가지 다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기 여건이 좋고 전망이 좋을 때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식을 사곤 합니다. 예. 최근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과 우리 경제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제 그 달러 수요도 꽤 많이 있다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세계 경제가 안 좋거나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거나 이럴 때 좀 이제 원달러 환율 오르는군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요? 달러 가격이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거래되는 나라는 많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만 달러가 이렇게 비쌉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도 요즘 다 그렇습니까?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 말레이시아 링기타와 인도네시아 루피아 같은 경우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예. 아시아 통화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유가와 상품 가격이 급락하면서 원자재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의 통화 약세 압력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흥국 통화들은 그 환율 상승 압력이 매우 강한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달러가 비싸지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기준금리는 뭐 시장에서는 동결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혹시 내릴지도 모르겠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예, 예. 만약 기준금리가 여기서 더 내려가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예. 이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혹시 줍니까? 사실 그 원화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왔는데 최근에 워낙 그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각국의 금리 결정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리 결정도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시에 한미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그 외국인 채권 자금 이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환율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내려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역시 이 달러는 귀해지는 쪽으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여쭙는 건 뭐 어떤 종목 주가가 오를 거냐고 묻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하긴 합니다만 예.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하나 여쭤보죠.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달러 원 환율 1200원대 들어갔는데도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일단 뭐 당분간은 상승 압력이 강할 거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아직 금리를 안 올린 상황이고 일단 금리 인상이 대기가 돼 있고 중국 불안이 일단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수출이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외환당국도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좀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상승 압력이 좀 강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 천억 달러 이상의 경상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금융위기와는 다르게 대외 건전성도 개선돼 있고 대외 자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혼자만의 위기 상황으로는 번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외환위기 때처럼 많이 오르지는 않겠으나 전반적으로는 약간 좀 오르는 쪽의 압력이 더 세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 같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화성에서는 손에 잡히는 경제 애청자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주가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10배 정도 되던데 다른 나라의 주가 지수는 우리나라와 계산법이 다른 건지 아니면 실제 경제 규모가 그만큼 차이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경제에서 알려주세요. 예, 오늘은 청취자 최수진 씨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 1900이 채 안 되는데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나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보면 뭐 16,000, 17,000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 주가 지수를 비교해 보면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런 차이는 왜 생깁니까? 혹시 뭐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 경제 규모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미국의 주가 지수는 만을 넘어서 2만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왜 2천을 간신히 넘거나 뭐 그런 정도냐 이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가 지수의 숫자는 경제 규모하고는 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 종목 30종목의 주가를 그냥 다 더해서 평균한 겁니다. 물론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산술 평균만은 아니고요. 약간의 계산식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냥 30종목의 주가를 평균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896년에 처음에 이 다우지수를 만들었을 때는 다우지수가 40.94였는데 지금은 16,000이 넘었죠. 일본의 니케이지수도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200여 개 종목을 단순 평균한 건데 이게 1949년에는 127엔으로 시작됐는데 이게 17,000까지 지금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많이 넘는 큰 숫자가 된 건 굳이 뭐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그냥 미국과 일본의 주식시장 역사가 길다 보니까 생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1980년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냐 이걸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그게 한 2000쯤 되니까 전체 시가총액 규모가 1980년보다 한 20배 늘어났다 이런 걸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이 결론적으로는 왜 우리나라 주가지수와 달리 미국의 주가지수는 2만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2천을 못 넘었냐 이건 미국 주식시장 역사가 한 130년 가까이 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역사가 35년밖에 안 돼서 나는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치 태어난 지 한 130개월 된 아기하고 태어난 지 35개월 된 아기하고는 몸집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지수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도 아주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 주가지수는 경제 규모나 뭐 경제 성적표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매일매일 즐거운 드라이빙 브리지스톤 타이어, 환경탈취 전문기업 센텍 포토존에서 주유권을 드립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네, 법과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세를 다시 재계약을 할 때 뭘 좀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사실은 법 없이 그냥 쭉 살아도 아무 문제는 없는데. 아, 그렇죠. 전월세 이거 좀 다니는 때 보면 항상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하게 돼요, 항상. 네. 네. 전세 계약할 때는 뭐 확정일자 받아두고 전입신고도 하고 이렇게 해라는 것까지는 우리는 이제는 아는데. 네. 2년 이제 더 살기로 재계약을 하면요. 혹은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거나 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집주인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서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법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그대로 예.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보통 중간에 이제 계약을 연장한다고 하죠. 갱신했을 때 예예. 보증금을 올려주면서 계약서를 완전히 새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경우 조심하셔야죠. 왜냐하면 옛날 계약서를 그냥 버리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계약서에 확정 일자가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거에? 그렇습니다. 옛날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1억 5천에 살다가 전세 2억으로 올려줄 때 1억 5천짜리 옛날 계약서는 버리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중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때 예, 예. 이제 권리 행사를 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을 하시라는 내가 예전부터 이 집에 살았다는 건 옛날 계약서가 나를 지켜주는 거군요. 그럼요. 그럼 예를 들어서 3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전세로 살다가 5천만 원을 올려줄 때라고 계산해보죠. 그러면 5천만 원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또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계약서를 어떻게 써요? 일단 기존 계약서는 보관하시고요. 예. 5천만 원을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꺼번에 합쳐서 총액을 기재해서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분리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지 새로 올려준 부분에 대한 그 보증금을 명확히 계약서에 표시하시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받아라. 그렇습니다. 3억에 살다 3억 5천이 되면 3억 5천짜리 하나 더 써도 되고 5천만 원 올라간 걸 써도 되는데 아무튼 그거는 하여튼 내 총 전세금은 3억 5천입니다. 이거를 명시하라는 거죠. 어떻게 쓰든. 보통은 그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다만 네. 특이한 어떤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리면 중간에 근저당권이 새롭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둔 그 권리관계는 예. 그대로 제가 보호를 받는데 예.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보다는 후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올려주기 전에 중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특이한 경우지만 네. 임차인이 또 권리보호를 받기 위해서 확인해봐야 되겠군요. 확인해봐야 되고 뒤에 쓰는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세금 올려주기 전에 혹시 집주인께서 대출 추가로 받은 게 있는지? 알겠습니다. 휴대번호 3905번 쓰시는 분이 질문을 지금 문자로 보내오셨는데요. 전세를 재계약하는데 기존 계약금은 그대로 두고 그냥 월세를 조금 더 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하자. 그런데 기존 계약서에다가 그냥 밑줄 쭉쭉 긋고 그 도장 찍고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건지 이걸 궁금하다고 문자로 보내오셨네요. 어떻습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 부동산을 꼭 거쳐야 되는지 이 부분을 물어보셨는데요. 예. 보통 부동산에다 이 부분을 다시 의뢰하면 일부 돈을 또 요구하거든요. 예, 예. 네. 계약서는 가장 좋은 계약서는 뭐냐면 어려운 말 잔뜩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한 내용이 도대체 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사항만 명시해도 괜찮습니다. 쌍방의 도장이나 합의를 명확히 하시고요. 예. 구체적으로 월세가 얼마 추가되고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잘 보관하십시오.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관계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생각나지 않으시면 일상적으로 쓰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만 그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억 원을 전세값을 올려주고 있다. 그럼 예전 계약서에다가 추가로 밑에다가 네. 언제 몇 월 며칠 날 나는 1억 원을 전세금을 올려줬고 이건 2년 전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고 추가로 증액된 1억 원을 합하면 총 전세금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써도 평이한 됩니다. 평이한 우리 저 일상 용어로. 다만 예전 계약서를 막 뭐 화이트로 이렇게 지워서 쓴다거나 네. 이런 것 좀 무리한 방법이고요. 네.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런 합의 사항을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 표현으로 예. 명확하게 기재한다면 날인을 받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집주인이 저 전세권을 설정을 허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건 뭐 어렵겠습니다. 허용을 하면 전세권 설정하는 게 나아요? 저 비용을 세입자가 좀 들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일단 선택의 문제인데요.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해서 더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예. 일단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비 서류가 필요한데 집주인 측의 인감 증명서도 필요하고요. 네. 등기 권리증과 같은 아주 중요한 서류들이 필요하죠. 결국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은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소를 해줘야 된다든지 등록 과정에서 약간의 세금이나 뭐 비용이 예, 발생할 비용이 수도 있죠. 있고요. 예.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아주 유명한 법률이 있죠. 여기에서 요구하는 보호 요건만 잘 갖춰주신다면 굳이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 없겠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안 하시겠다 이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안병헌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8시 35분에 또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